save their life. Yeah, 외출하기 전 거울 한번 쳐다봐. 오늘 난 더욱더 멍해져 있어. 도시의 시끄러움이 오늘 내 잠을 깨웠어. 나가야지 뭐 벌써 깃도 지켜 세웠어. 번쩍이는 밤이 익숙해. 조명은 하늘의 끝부터 머리 바로 위까지. 밤사이를 헤집어 놓은 불빛 아래서 미간 찌푸린 저 여자 시까지 드러낸 품이 뒤에 네스티함. 매력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그녀의 스타일. 눈이 안 떼져 그녀 뒤에 배경이 돼주는 압구정거리는 화려함 더해줘. 새벽을 전혀 어색해하지 않는 사람들. 공작새같이 활짝 편 여자들 남자들 날 약해하는 불안하게 사는데 저들은 나같지 않은가 봐. 비교돼 미래 때문에 머리 아픈 내 모습 나도 피곤해. I just wanna be successful. 가만히 있어 내 앞에 서 있는 차들. Oh, 옆선 새끈하구나. Can I get Ferraris, Louis V, Cartier? Take a trip to Honolulu, Malibu. Sipping Dumperino with some model chicks. Laying back in my jacuzzi, yeah, smoke a cigar. Can I get Ferraris, Louis V, Cartier? Take a trip to Honolulu, Malibu. Sippin' Dumperino with some model chicks. Lay back in my jacuzzi, yeah, smoke a cigar.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듯이 나에게 손짓해. 너와 같은 명찰을 달고 다녔던 그들의 소식에 난 어색해할 관계들을 떠올리면 옷을 챙겨 입지. 혼자 보이려고 신경 쓴 티가 나는 내 모습에서 어른이 보였다가 폼 잡는 애로 변했어. 습관처럼 늦게 도착한 자리에 하나 둘 날 궁금해하며 맞이해.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하는 일 잘 돼가 뻔한 질문에 난 뭐 그렇지 그래. 뻔한 대답할 뿐 치기가 오르면 누구는 잘 됐고 잘못됐고 서로가 놀려대고 또 위로하고 혼내고를 반복해. 어느 순간 내가 말이 없어질 땐 한 친구놈의 성공담에 초점이 맞춰질 땐 혼자 쓸쓸해져서 취한 척해도 속으로 외쳐 I just wanna be successful. Can I get Ferraris, Louis V, Cartier? Take a trip to Honolulu, Malibu. Sipping Dumperino with some model chicks. Laying back in my jacuzzi, yeah, smoke a cigar. Can I get Ferraris, Louis V, Cartier? Take a trip to Honolulu, Malibu. Sipping Dumperino with some model chicks. Laying back in my jacuzzi, yeah, smoke a cigar. 이 밤에 내 몸을 담그고 말 없는 내 입을 잠그고 머리 위 저 별을 꿈꾸고 다시 고개를 떨구고. 오늘과 내일이 엉킨 밤에 난 몰래 또 기대를 걸치고 모든 게 부러운 이 거리 위에 난 위로해. I just wanna be, I just wanna be successful. Yeah, yeah. 그곳에 나를 데려가, 데려가, 데려가, 데려가, 데려가, 데려가. 그곳에 나를 데려가, 데려가, 데려가, 데려가, 데려가, 데려가. 그곳에 나를 데려가, 데려가, 데려가, 데려가. Can I get Ferraris, Louis V, Cartier? Take a trip to Honolulu, Malibu. Sipping Dumperino with some model chicks. Lay back in my jacuzzi, yeah, smoke a cigar. Can I get Ferraris, Louis V, Cartier? Take a trip to Honolulu, Malibu. Sipping Dumperino with some model chicks. Lay back in my jacuzzi, yeah, smoke a cigar.